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, 아니 이 양반아, 이것도 모르나 이 양반아 하니까 앞 사람이 딱 해가 뭐 이 양반아 너 몇 살이야? 이때부터 나가면은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고 이 양반아 너 몇 살이야? 너 애비가 누구야? 형님이 누구야? 뭐 애비?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 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.